지네 공화국 독립 58돌 시 즈음한 자주적인 아프리카 고인솔에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최 수상 전국 토론회가 4일 기네의 꼬나쿠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민주연합 기네 민주당, 기네 김일성 김종일 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주최 수상 연구 조직 인사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 민주연합 기내민주당 총비서의 축하 발언에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의 사상을 김일성 김종일 주의로 종식화하시고 그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고원서를 현명하게 용도하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우리 공화국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워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아프리카 고원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